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정일봉의 봄이 왔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종일봉의 너울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하늘 아래 첫집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종일봉의 언갓의 나라더니. 찾아왔나 이 세상의 질봉을 알고 싶어 모여왔나 지붕에 내려 산중에 올라 온갖새들 지적이네 청일봉을 노래하네 지금까지 노래 뮤곡을 보내드렸습니다.